두려놓고 아무리 애써봐도 지워지지 않을 그리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거칠 것이 없는 나라서 이 사랑에 모든 걸 내던집니다.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 걷는다. 와! 그는 내가 사 못할 사람